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은 유럽 동맹이 부당한 대조선 제재 노름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5월 30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최근 유럽 동맹은 대조선 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우리와의 무역에 대한 정부적 지원과 일련의 부문들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며 유럽에서 우리 항공기들과 선박들의 리착륙 및 영공 통과, 입항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추가 제재라는 것을 연이어 발표하였다. 유럽 동맹은 대조선 제재와 관련하여 우리의 정당한 자주권 행사와 자위적 조치들이 국제 평화와 지역 안전에 엄중한 위협으로 되기 때문이라는 얼토당토하는 구실을 붙이었다.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 그 어디에도 핵시험이나 인공지구위성 발사가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규제한 조항은 없다. 우리의 해국제력 강화와 평화적 우주 개발이 위협으로 된다면 핵무기를 요지 강화하고 위성들을 계속 발사하고 있는 유럽 나라들의 행동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오히려 국제법들이란 평화적인 시기에 주권국가에 대한 봉쇄형의 제재란 침략행위로 비법으로 된다고 규제되어 있다. 유럽 동맹의 이번 제재는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전면 봉쇄를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에서 통과시키려다가 실패하자 유엔 헌장까지 위반하면서 만들어낸 단독 제재를 본단 것이다. 현실은 유럽 동맹이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노골적으로 편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 동맹은 중동 지역의 주권 국가들을 전복시킨 미국의 정책에 추종한 결과 사상 최대의 피난민 위기에 빠져든 데서 교훈을 찾고 분별 있게 행동하여야 한다. 유럽 동맹이 국제적 정의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지 못하겠으면 차라리 복잡한 제지반 문제 해결이나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제재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며 제재는 우리의 자강력만 더욱 강화해 줄 뿐이다.